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.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샬롬, 와이 푹스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의 양누리 서원입니다.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소개하며 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. 와이 푹스는 그 양누리 북스라는 것을 줄여서 와이 푹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.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읽고 그 기도하면서 묵상한 것들을 그래서 나누고자 합니다. 청교도들은 그 신앙 선배님들의 그 성령의 말씀의 감동과 그 성령의 말씀의 감동과 그 체험을 열심히 살피며 읽었습니다. 그리고 또 칼빈도 그 교부들의 그 그 고요부들이 그 남겼던 그 성령의 감동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모든 것을 남겼던 책들을 읽고 또 그것을 완전히 암송하며 그 모든 것을 하루 그 읽었던 모든 것을 다 외운 다음에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. 스폴전은 성령이 자신들에게 계시하신 바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한 사람들이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그 바에 대해선 그렇게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믿음의 선배님들은 자기에게 계시하신 그 성령님의 그 흔적과 그 모든 체험과 간증을 책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또 그 많은 그런 설교를 통해서 남겼습니다.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부전히 살피며 또 그들에게 성령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. Y북스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남겼던 그런 성령의 모든 그 은혜와 흔적들을 살피며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첫 시작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며 그리고 또 뛰어난 문학작품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바로 성경에 대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.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책으로는 역사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. 많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샬롬. 주 외치는 소리.